어찌까봐 마지막인 살을 나누고 나서 너를 꽉 한번 안아보고서 멋지게 너를 놔주고 싶어서 그냥 돌아섰어. 네가 보고 싶을 땐 그리워질 땐 소중했던 추억들이 나의 가슴을 채워줄 테니.